family at your door.너와 나 사랑했던 추억에 콧대만은 내리지 말아줘요. 지난 옛일을 모두가 아름지는 사랑의 모습, 눈물로 헤어지는 오늘도 언젠가는 그리워질 테니까. 이별 없이 사랑할 수 없다고 바람이도록 모질게 부풀었나. 그대가 없는 하얀 밤들을 이젠 사랑이라 말할 수 있나. 바람이도록 모질게 부풀었나. 그대가 없는 하얀 밤들을 이젠 사랑이라 말할 수 있나. 달래.